오늘도 니체의 명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사람이 말하는 것, 입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선 수많은 명언이 있는데요. 니체는 이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나 남겼습니다. 오직 침묵이 허락되지 않을 때만 말하라. 또 그의 책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. 숲과 바위는 기품 있게 침묵할 줄 안다. 저 역시도 세상의 모든 말 중에서 적어도 현재까진 침묵보다 더 좋은 말을 찾진 못하고 있습니다. 말이라는 게 대부분 잘해봐야 본전이고, 오히려 내뱉고 나면 나 스스로를 옭아매는 쇠사슬이나 함정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. 우리는 흔히 말 잘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익혀야 할건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히 침묵할 줄 아는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냥 단순히 입 다무는 게 아니라 짜라투스트라의 말처럼 숲과 바위 같이 기품 있게 침묵하는 법을 익힐 수 있다면 말로써 얻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큰 것을 얻어내는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다음에 더 좋은 명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